HUBS 뉴 슈퍼 닌텐도 월드 안녕하세요 플레이어들 이곳 뉴 슈퍼 닌텐도 월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지난 스테이지를 기억하시나요? 맞아요 쿠킹 마마였죠? 맛있는 밥 챙겨 먹기 라는 미션이 있었습니다 어떤가요? 일주일 동안 밥 잘 챙겨 드셨나요? 눈이 빠져라 공부하는 것도 집에 가서 털썩 쓰러질 정도로 신나게 노는 것도 좋지만 맛있는 식사도 까먹지 않도록 해요 여러분의 젊음과 활기는 소중하게 지켜야 하니까요 그러고 보니 어느덧 추석이 일주일 앞으로 훌쩍 다가왔습니다 이번에 완전 황금 연휴잖아요 목요일부터 화요일까지 쭉 쉰다니 본격적으로 중간고사를 준비하기 전에 최후의 휴식으로 여기고 누려야겠습니다 우리 라디오 뉴 슈퍼 닌텐도 월드도 다음 주만큼은 쉬어간답니다 너무 아쉽죠? 그래서 제가 오늘도 아주 신나는 미션을 준비해왔습니다 바로 땅 따먹기 놀이하기 이 미션에 딱 맞는 게임도 미리 찾아왔죠 여러분 이 게임 아시나요? 뿌리고 쏘고 사방을 색칠하는 게임이요 데미 로바토의 갯배 어떤 게임인지 아시겠나요? 뿌리고 쏘고 사방을 색칠하는 게임 바로 스플래툰입니다. 스플래툰은 2015년 5월 28일 닌텐도 Wii U 게임으로 출시됩니다. Wii U 처음 들어보신다고요? 그럴만도 합니다. 일단 한국에 정식 발매가 안 된 게임기거든요. Wii U는 거치형 게임기인데요. 맞아요. TV나 컴퓨터와 같은 모니터에 연결해서 사용하는 종류죠. 그런데 휴대용 게임기의 기능도 조금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우리는 게임을 할 때 꼭 컨트롤러를 사용하죠. 그런데 Wii U의 경우에는 컨트롤러에 터치스크린이 있습니다. 그래서 TV와 컨트롤러, 이렇게 두 개의 스크린으로 플레이하거나 아예 따로 떼서 휴대용으로도 플레이할 수 있다는 점이 독특한 게임기예요. 이렇게 거치용과 휴대용이 적절하게 섞인 일명 하이브리드형 게임기는 나중에 더욱 발전돼서 닌텐도 스위치라는 보다 완성도 있는 기종이 발매되기도 했죠. 아이, 스플래툰 얘기나 하지 왜 게임기 종류나 줄줄 읊고 있냐고요? 죄송해요. 노래 한 곡만 듣고 바로 스플래툰 얘기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일의 웨이백 댄. 방금 듣고 오신 노래, 너무 유명해서 다들 아시죠? 바로 오징어 게임의 OST입니다. 아, 스플래툰이 오징어 게임의 내용이랑 비슷하다는 건 아니고요. 스플래툰의 주인공이 바로 오징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일종의 오징어 게임이라고 할 수 있죠. 스플래툰은 아주 먼 미래의 시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 인류가 멸망하고 오징어와 문어 같은 해양 생물들이 육지 생활에 알맞게 진화한 것이죠. 여기서 오징어의 진화형은 잉클링, 문어의 진화형은 옥토링이라고 부른답니다.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 잉클링과 옥토링은 모두 플레이어블 캐릭터로 말 그대로 여러분이 직접 움직이며 플레이할 수 있는 녀석들이에요. 오늘의 미션, 바로 땅따먹기였죠? 스플래툰도 땅따먹기랑 똑같은데요. 대신 잉크를 뿌리면서 진영을 넓힙니다. 4대4로 팀이 만들어져서 더 많은 영역의 잉크를 뿌린 쪽이 승리하는 형식이죠. 어때요? 완전 오징어랑 문어스럽죠? 이때 사용되는 잉크는 보라색과 노란색, 주황색과 파란색, 초록색과 분홍색처럼 강력한 보색이 대비되는 게 특징입니다. 강렬하고 진한 색감이 돋보이는 스플래툰의 아트 스타일은 펑키하고 힙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반항적이고 자유분방한 매력을 드러내죠. 그래피티가 떠오르기도 하고요. 또 잉클링과 옥타링 종족이 패션에 아주 민감하다는 컨셉도 있어서 자신의 캐릭터를 다양한 의상과 패션 아이템으로 꾸밀 수도 있어요. 이래저래 눈이 즐거운 게임이랍니다. 브루노 마스의 24 캐럿 매직. 플래툰의 주력 컨텐츠인 4대4 영역 배틀은 사실 잉클링들의 스포츠인데요. 마치 우리가 지금 축구, 농구, 야구와 같은 스포츠를 즐기듯이 그들에게는 이 영역 배틀이 가장 큰 화제거리이자 관심사입니다. 이 배틀에서 잉클링과 옥토링들은 총이나 붓, 페인트통, 페인트 롤러와 같은 무기로 잉크를 내뿜고 3분 동안 바닥과 벽을 칠합니다. 그리고 인간형과 오징어형을 오가면서 잉크 속으로 퐁당 빠져서 숨기도 하고 마치 바다를 헤엄치듯 빠르게 오갈 수도 있습니다. 잉크로 적군을 처치할 수도 있으니 아주 긴박하고 두근거리는 플레이를 맛보실 거예요. 또 스플래툰이 가상의 세계를 다루고 있는 게임인 만큼 잉클링들의 생태나 문화, 기원과 관련된 설정이 아주 많은데요. 하나 재밌는 점은 잉클링 종족 전체가 욜로, 카르페디엠의 정신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게임을 플레이하며 얻을 수 있는 다양한 미스터리 파일 중 하나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있기도 합니다. 신이 왜 우리를 만들었는지,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지 말라. 우리는 우주와 조화를 이루며 삶이라는 축제를 즐길 뿐이다. 이런 영향 때문인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패션이나 스포츠, 아이돌 공연과 같은 놀거리들에 모두의 관심이 쏠려 있답니다. 야, 지금 공부에 아주 시달리고 있는 저로서는 일주일이라도 도피해보고 싶은 곳이네요. 칼리 라이셉슨의 I Really Like You. I really wanna stop, but I just got the taste for it. I feel like I could fly. Honey, hold my hand. You like making me wait for it. I feel like I could die walking up to the room. Oh yeah. Late night watching television, but how'd we get in this position? It's way too soon. I know this isn't love, but I need to tell you something. Do you want me to? All I wanna do is get into your head. That we could stay alone, you and me and this temptation. Sipping on your lips, hanging on by a thread. Baby, late night watching television. But how'd we get in this position? It's way too soon. I know this isn't love, but I need to tell you something. You could keep them. I don't know how to act or if I should be leaving. I'm running out of time, going out of my mind. I need to tell you something. Yeah, I need to tell you something. Special stage. 뉴 슈퍼 닌텐도 월드의 스페셜 스테이지에서는 오늘의 게임과 관련된 현실에서의 사건 사고를 소개해드립니다. 따단딴 따단딴. 스플래툰으로 AV를 재생한 스트리머가 있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이냐고요? 전말은 이렇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스플래툰은 제한된 영역 안에서 자신이 속한 팀의 잉크를 더 많이 색칠한 팀이 승리하는 게임이었죠. 이 특징을 이용해서 일본의 어느 스트리머가 상대 팀의 잉크 색깔을 크로마키한 다음 그곳에 AV 영상을 재생하는 기행을 저지릅니다. 크로마키는 컴퓨터를 이용해서 특정한 색을 골라 그곳에만 CG나 영상 등을 합성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인데요. 일기예보나 초록색 방에서 영화 촬영하는 모습을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상대팀의 잉크 색깔로 선정해서 스트리머 본인이 게임에서 지고 있다면, 즉 상대팀의 잉크가 더 많이 칠해진다면 AV 영상이 더 많이 노출되게 만드는 것이죠. 방송 정지를 당할 위험을 심어두고 아슬아슬하게 플레이하는 것을 재미 요소로 삼은 컨셉인데요. 연령 제한이 없는 스트리밍 방송에서 공공연하게 AV 영상을 노출시키는 건 물론이며, 어린이와 가족층을 주 고객층으로 한 닌텐도를 게임으로 부적절하게 소비한 것에 대해 드센 비판이 일어났죠. 이에 닌텐도는 트위터에 자사 가이드라인을 재업로드해서 간접적인 경고를 줬습니다. 논란이 거세지자 해당 크리에이터 그룹에서는 공개 사과문을 올리기도 했어요. 즐겁자고 하는 것인 만큼 건강한 게임 문화가 자리 잡혔으면 하는 마음이네요. 루시의 결국 아무것도 알 수 없었지만. 검은 머리가 밥풀이 되도록 기나긴 시간 쭉 함께 하자고 하루하루를 함께 그려냈지 영원 할 것처럼 고된 하루도 힘들진 않았어 네가 웃으면 다 괜찮아져서 매일 그날의 정연을 되감아 여기 나 홀로 남아 영화 속에 열린 열말처럼 영원할 순 없나 봐 어디서부터 어긋나버린 걸까 난 여기 있는데 너와 그것만은 싫어. 가고 싶은 곳, 해보고 싶은 것, 너와 약속한 그 모든 것들이 사라져. 아득히 이젠 붙잡을 수 없을 만큼 점점 멀어져가. 스플래툰은 정말 오랜만에 나온 닌텐도의 신규 IP임에도 불구하고 본고장인 일본은 물론이며 전 세계적으로 파격적인 인기를 자랑하는 효자 게임입니다. 한국에서는 Wii U가 발매되지 않았고 두 번째 시리즈까지도 한글화가 이뤄지지 않아서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적었는데요. 지금으로부터 약 1년 전, 2022년 9월 9일에 세 번째 시리즈가 출시되고 한글화도 이뤄지면서 한국에서도 인지도를 천천히 쌓아나가고 있답니다. 저도 중학교 시절 한창 스위치 게임을 즐기고 있을 때 자주 플레이했어요.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귀엽고 액티브한 게임이니까 혹시나 새로운 스위치 게임이 해보고 싶은데 고민 중이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스플래툰 3 한번 장만해보시는 거 어떨까요? 오늘은 이렇게 닌텐도의 스플래툰 시리즈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저는 추석 연휴가 지나고 다음 스테이지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릴게요. 오늘의 제작자는 김소은, 개발자는 윤리경, 그리고 저는 플레이어 배윤이었습니다. 안녕! H. UBS